첫 번째에 그 엄마가 봐주시는 건 아예 고려조차 뭐 해보지 네. 않았고요. 결국은 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저 혼자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보도 없고 뭐 모르는데 뭐 꿈도 못 꾸겠고 결국은 산후조리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산후도우미를 부를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헉! 40대 초짜 부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뭐 네. 그때 우리 박 실장님, 예, 그분을 이제 저희가 이 이슈를 가지고서 막 고민을 얘기하다가 이제 우연히 또 길거리 캐스팅하게 된 그런 분이죠.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철학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뭐 이미 이제 애들 다 이제 중학생 뭐 이렇게 키워 놓으시고 오랜 이제 기간 동안 애들 키우시고 하면서 돌아보니 뭐 이렇다면 철학을 강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딱 캐스팅해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봤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되게 예, 맞는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가는 게 좋고 자연적으로 가는 게 좋고 또 뭐 굉장히 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철학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나. 그래서 예, 그것도 뭐 좋은 의견이고 맞는 얘기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에. 급하게 캐스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인터뷰 녹음을 땄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의견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네,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네, 그래서 그 부모가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고집은 아닌데 소신을 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렇죠, 일반 당연하죠. 이제 부모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하면은. 좀 수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가다 보면은 이게 서로 애도 혼란스럽고 부모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일관성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애 키울 때는. 네, 뭐 그러면 되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원론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다 그러고 키웠으니까, 예,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어머니도 이제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이제 방법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철학과 과정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나이가 많아지니 저희 뭐 엄마도 나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힘도 없으신다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프셔서 전혀 봐주실 수가 없고 저 혼자 해야 되는 거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나가는 거고 또 직장도 다니고 다른 분들도 이제 각자의 어떤 뭐 상황이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내 상황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판단의 과정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요즘 이제 사실은 출산 준비라는 거를 중기 때 하라고 책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후기 때는 몸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급하게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중기부터 하는 게 이제 몸도 좀 가볍고 편하고 이럴 때고 미리미리 하는 뭐 그런 걸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기 때부터 그런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다 모든 게 하나부터 여기까지 선택이고 그렇죠. 판단이고 이러니까 너무 뭐가 많고 그 또 내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다시 또 알아보고 이러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 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머리만 아프다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머리만 아프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나씩 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옆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사람들은 미리 뭐 해놓을 거 없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하나씩 요새 다 팔기 때문에 그때 사면 된다라는 의견도 다 팔죠. 근데 막상 살아가면은 거기 가서도 막 혼란이 와요. 좀 거기 가도 물건이 한두 개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살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데 가면은 뭐 종류가 몇 가지 있으면은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출산하고 나면은 아기를 이렇게 뭐 데리고 또 나가야 되잖아 지금 현재. 남편이 사와야지. 근데 남편 가면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남자 잘 모른다고 일단은 그거 사와. 그래, 그러면 그게 편해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같이. 예를 들면 남편이랑 가면은 결정, 거의 엄마들이 결정을 하는데, 몰라요. 저는 그러면, 뭐, 가서 여러 가지 고르라면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매장이나 이런 데서 뭐, 추천해 준 데를 사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비싸잖아요. 돈이? 그럼 싸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미리 해놔야 될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미리 모든 걸 요새 뭐, 세트니 뭐니 쫙 사버리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그 좀 약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샀어요, 몇 개. 근데 불편하더라고. 이제 또 컸을 좀 크고 나니까 저기 애도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봐주니까 에 뭐, 그 기저귀 갈고 또 빨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장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예 일회용 기저귀로 그냥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뭐 그 젖병 같은 경우는 이게 젖이 좀 안 나와서 뭐 모유를 먹이려고 했으나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젖병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 못 모르고 이거 안 나온다 해서 지금 마늘을 꼭 했더니 이게 너무 나와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고. 그런 시행착오가 몰라서 망친 케이스. 그렇죠.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큰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어쨌든 좀 미리 준비하는 게 해야죠. 예.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직장 다닌다고 몇 달 나다녀서 그런지 직장 다니다 보면은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직장이 예를 들면은 좀 그 출퇴근이나 게 여유롭진 않겠지만은 일단 퇴근하고 나면 상가들이 문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이제 보통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찾아보고선 아 몰라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뭐 어쨌든 하나씩 하기는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제가 뭐 이번에 보니까 보통 출산 준비라고 하면 이제 산모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가에 해당하는 게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가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용품들, 이놈이 태어나서 그 인간으로 살면서 쓰게 될 것들을 준비하는 거가 될 거고, 이제 산모에 해당하는 거는 산후에 어떻게 조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산후조리용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조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원상회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되게 이슈가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즉, 그 용품은, 굉장히 좀 세세한 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씩만 얘기해도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조리, 그 산후에 조리를 하는 방법을 논다면 몇 가지가 되는데, 뭐 첫째는 이제 말 그대로 옛날식으로 집에서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보통 저같이 초산이거나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산모 혼자서 뭘 하기에는 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인척이 도와주는 이제 특히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도와주는 케이스. 그래서 엄마가 산후조리해서 친정에 가거나 내 집에 엄마가 오시거나 해서 이제 엄마의 도움으로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또 이제 사업화한 게 이제 산후조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에 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요즘에 또 뭐가 있냐면, 내 집에서 하는데 그 산후도움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경험이 있으시거나 교육을 받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집으로 와서 봐주시는, 그러니까 네. 내 집으로 와서 봐주시는 이런 방법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네, 크게 보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저도 좀 이제 알아보고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용품 먼저. 용품은 이따가 되면은 이제 얘기를 좀 조금 간략하게 하고 산후조리 나중에 먼저.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하나씩. 하나씩은 좀 그렇고 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걸로 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매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돈이니까. 그리고 또 돈도 돈이지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래도 쉽지 않더이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수련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부분 얘기가 이제 뭐 시간을 봐서 진행을 네.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케이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노산. 나이는 맨날 걸려. 네, 노산. 그리고 직장. 이라는 게 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겠죠. 근데 요새 그 40세 넘어서 보통 이제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직장 다니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 집에서 쉬는 경우는 의외로가 아니고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셨으면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임신해도 집에서 쉬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출산해도 역시나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제 부모님하고 예를 들면 이제 친정 부모님 됐든 시부모님 됐든 이렇게 같이 이게 그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보통 요새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친정마나 뭐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는 그게 출산 그 산후조리를 해주는 경우는 그게 의외로 그 혜택 받은 경우죠. 네, 그렇죠. 말 그대로 그게 진짜 혜택 받은 엄마가 젊으시고 힘이 쓰시고 아니면 아직 뭐 열의가 있으시고 하여간 뭐 가까이 살고 뭐 어떤 경우가 됐든 진짜 혜택 받은 경우죠. 근데 저희가 40세 넘으면은 20 그 부모님이라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거의 70세 전후일 거예요. 최소한. 예, 그러다 보면은 엄마도 나이가 드셨고 예, 그래서 좀, 엄마도 뼈가 노골노골한데 애를 어떻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은 산후도우미를 원하는 그런 아니면 혹 아주 간혹 혼자? 네, 그런 경우도 거의 없겠죠? 예, 뭐 어쨌든 뭐 안 되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은 가까운 분들이 도와주는 경우는 아니면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됐든 이제 친정어머니가 됐든 네. 누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어머니는 좀 불편해 하시니까 뭐 어쨌든 그게 사실은 요새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임산부가 20대나 30대 정도 되면 많이 다르죠.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저만 봐도 제가 많이 넘었고요. 당연히 우리 엄마도 70이 넘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도 힘든. 네. 그러니까 서른 우리 엄마는 아파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해요. 예, 네, 결국에는 이제.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예 고려도 안 했고 아마 나머지 분들도 아니,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첫째 때는 어쨌든 집에서 좀 하긴 했는데 이번에 둘째는 산후조리원을 가기로 장모님도 마지막인데 둘째 때는. 몸 만들어야 된다. 무리하지 말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라.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늦는데 저희는 12월 예정인데 아직 11월 달 예정인 분은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일단 그 부모님한테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선택받은 분들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막 많이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그 엄마 시대에 하던 그 양육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후조리 하던 방식이 지금 또 젊은 그 세대하고 또 다르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엄마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엄마랑 사이가 좋은 케이스일 경우는 좋으시겠네요.라고 블로그나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게 그럴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엄마니까 또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첫째 때 제가 집에서 그 산후조리를 했는데 뭐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애를 이제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어떻게 보면 충돌이 전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걸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렇다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해서 그걸 맞춰가야지. 아, 왜 그러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은 그럼 그렇죠. 네가 봐라.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편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 엄마도 서운한 거죠. 그렇죠. 네. 엄마도 힘드신데. 네, 힘든데 그 딸이 내가 힘들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그냥 막 뭐라고 하면 화나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지금까지 좀 쌓여있던 게 안 보였던 게 사실 폭발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 서로 어쨌든 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혜택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애는 어쨌든 애 낳아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우리 문화 자체 이상 대화 문화가 아니라서 네, 그건 뭐 가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고 네.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엄마가 봐주시는 건 아예 고려조차 뭐 해보지 네. 않았고요. 결국은 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저 혼자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보도 없고 뭐 모르는데 뭐 꿈도 못 꾸겠고 결국은 산후조리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산후도우미를 부를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집의 모든 환경 아무리 내가 지금 몸조리를 하고 있어도 집에 있으면은 막 뭐가 보이니까 막 자꾸 움직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잊고 그냥 케어해주는 대로 오로지 그냥 몸 만들고 애 봐주고 또 뭐 또 케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보가 없는 경우도 전문적인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좋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아서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선택을 하고 또 한때 산후조리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다들 유행같이 뭐 그랬던 때도 있었고 해서 많이들 이제 가시고 많이 생겼고 그렇죠. 그랬는데 단점이라면 1. 가격이 비싸다. 2. 요새 뉴스에서 조금 뭐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더라고. 단체 애기들 좀 단체로 모아놓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신경 써서 좀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평일은 좀 힘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저는 이렇게 몇 군데 쫙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예약을 쫙 했어요. 이제 투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쫙 도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설명 듣고 얼마고 뭐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설명서 여기 듣고 저기 듣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려고 선택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들으셨군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하셨어. 저희는 원래는 한 이게 저 사는 동네에서 이게 저도 이제 가격대를 딱 이렇게 전화번 알잖아요. 거기 얼마나 아는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돌려고 딱 마음 먹었죠. 근데 처음에 딱 간 곳이 저희 사는 데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갔어요. 딱 가서 얘기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하자. 좋아요. 물론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조금 한 중간 정도 하나? 그 정도 해요. 이제 이게 좀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아예 비싸지도 않고 그렇긴 하는데 딱 시설이나 이런 거 보니까 좀 깔끔하고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그 금액 차이 그 예를 들면 아예 많이 차이나 모르는데 그 정도면은 그 저희 집도 가깝고 하니까 그냥 여기 하자.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렵지 않게 고민했죠. 뭐 원래는 거기를 보고 이제 좀 저렴한 데도 가보고 좀 그러려고 하다가 됐다 여기서 끝내자 그랬어요. 네, 뭐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산후조리원의 장단점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가실 경우라면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요즘 많아요. 무슨 대형 업체도 있고 뭐 그래서 보면은 거기 뭐 요새 그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 외에 또 그 아파트를 또 계속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업체도 많고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아름아름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도우미 분들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장점은 산후조리원 가는 것보다 저렴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렴하고 그 다음에 내 집으로 와서 해주니까 아무래도 내 집이니까 편하죠. 그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 집으로 이렇게 와쇼샤 해주니까 편한 내 집에서 하고, 또 더구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 저같이 첫째인 경우 말고 둘째나 셋째, 그러니까 첫 아이가 있는 경우, 애 놔두고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들어가 있어 버리면 애를 봐줄 경우가 막막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경우는 집에서 애도 보고 새로 태어난 애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네,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산후조리원을 못 가고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 근데 요거의 단점은 경우에 따라, 뭐 다 경우에 따른 얘기긴 한데, 오신 분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렇죠. 힘들대요. 결국엔 그게 문제죠. 예, 네, 힘들대요. 근데 그때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해서 제일... 바꿔야 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이 번거롭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분 만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또 내 집에 내 물건 건드리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쓰이고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긴 하지만 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상황에 다 이제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둘 다를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를 해서 뭐 이렇게 나누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좀 더 산후조리를 길게 하니까 좀 뭐 2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1주 이런 식으로 하든지 둘 다 하는 이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돈 드는 거는 적당히 이제 배합을 해서 하겠죠.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산후조리원은 일단은 제가 너무 이런 쪽에 아는 게 없어서 저희도 몰라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고 엄마는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전혀 뭐 그렇다고 뭐 책이나 인터넷 찾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좀 도움을 저는 좀 받고 싶어서 조리원을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주 보통 이제 하고 나오잖아요, 산후조리원.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제가 또 조리를 또 당분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좀 역시 또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 뭐 제 뭐 엄마나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봐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그냥 야라 모르겠다. 저 둘 다 하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우미는 업체에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도우미는 오늘 아침에 오히려 예약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알아보고 봐서 뭐 가격대가 2주에 제가 알아본 업체는 2주에 한 7, 80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 80이요? 예, 7, 80만 원. 그래서 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먼 일이니까 아주 멀리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니까 여유도 있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상담하고 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다가 그럼 뭐 그냥 일단 예약해줘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 뭐 예약을 해주세요 해서 오히려 그거는 예약을 했어요. 아, 예약비는 없고? 예약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산후조리원 결정 못해서 결정하고서 하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쉽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둘 다 해서 그 이후에도 그리고 또 좀 그런 것도 제 마음속에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요산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그 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회복이 느릴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너는 좀 오래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그런가 싶어서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길게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둘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후조리원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주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냥 애 한 번 있는 거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건 갔다 와야지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정의 시기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미리미리 하니까 두 달 전에 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안 하고 있다가 당일도 찾아서 가려면 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산후조를 예약한 데를 그 지역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걸 검색을 해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추천이나 추천을 하는데도 아니 그 평들을 쭉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거기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죠.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게 뭐 다 그 100% 다 좋은 걸로 나올 수는 없는데 좋다고 추천한 이유하고 싫다고 그 얘기하는 거하고 뭐 중간이다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충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돌아가는 걸.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요새는 인터넷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터넷을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편들을 그런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게 더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집이 좀 그런 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결정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거 산후조리원 알아보면서 놀랬죠. 이 작년에 한 건가 자료가 하나 있긴 한데 서울시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산후조리원 수가 125개라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125개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실 기준, 그러니까 제일 싼 거 기준으로 평균 이용요금이 250만원이에요.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네, 2주 정도. 네. 근데 뭐 이용요금이 250만원인 거는 뭐 평균이니까 여기도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다는 건데 강남하고 뭐 소위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가 두 배 이상이에요. 제가 실제 알아보니까 세 배 이상도 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청에서 조사한 거니까 네. 서울의 얘기죠. 그래서 각 구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본 데가 이제 병원도 그렇고 집하고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강남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투어를 한 건데 그래서 너무 비싸서 놀란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 감독님이 하시는 데는 또 가격이 또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듣고서는 제가 알아본 데 보니까 가격이 세 배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2주 하는데 그러면 2주에 똑같이 2주 하는데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비싼 데는 당연히 강남이고요. 제일 싼 데가 강서구예요. 강서구요? 네, 강서구가 평균 179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네. 서울시에서 그 조사한. 서울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강서가 179만원이고 강남이 365만원이 평균으로 나오는데 알아보고 다녀보니 실제로 저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네,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 가본 다른 데서 좀 낮게 측정한 데가 있긴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검색을 해서 나온 데를 하다 보면 뭐 좋다는 데 뭐 이런 데니까 네. 가서 보면 저거하고 평균이 이상이죠. 훨씬 이상이에요. 훨씬 이상이니까 저는 겉으로는 아 네 하면 속으로 이랬던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이제 고민이 더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차이가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보통 이제 비슷비슷하게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들이 이제 보통 최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방이 뭐 무슨 뭐 스위트룸 무슨 룸 해가지고 상중하로 나눌 거 아니에요. 호텔하고 그러면 호텔 같이 그래갖고 그 가장 낮은 가격을 아마 제시하면서 그거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의 방은 그쪽에서도 권하지도 않을 거지만 저거 아니더라도 인기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저 방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부터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가격이 한 1,200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그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사양이 높아지니까 예. 있기는 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유명한 데는, 제가 예정일이 있던데, 예약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가능하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상담 받고 막 하다 보면은 제일 낮은 방은 다 나가서 없고요. 요 방부터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와! 이러고 나온 적도 있었고, 뭐 좀 이제 하여간 상황은 좀 다양해요. 다양한데, 뭐 하여간 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200에서 250만원대가 39.2%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좀 조금 거기도 싼 데가 조금 있고, 그보다 이제 비싼 데가 또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낮은 가격이니까, 더 높은 가격에서는 사실은 거래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게 내년 되면 또 가격이 달라질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점에서 아마 이게 조사된 거니까 작년 정도 가격이거나 아니면 올 초 가격일 것 같은데. 크게 그 오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요새 좀 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가격 차이는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가고 싶은 뭐 이런 거 따라서 검색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이제 산술조절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강남에 몇 군데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투어를 했잖아요.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비싼 데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설하고 방이 좋다.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뭐 무슨 어딨지 뭐 좋은 거다. 뭐 그러니까 막 호텔 같이 멋있게 이렇게 꾸며 놓고 산모가 호텔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산모가 굉장히 좋은 데서 이렇게 호의호식 한다는 느낌 받으면서 편안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이 첫째, 이제 비싸다고 소위 이제 해놓은 데들은, 인 거고, 그 다음이 좀, 이렇게,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니까, 전문성하고 1대1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이제 비싼 데 케이스에 그들이 강조하는 그 가격만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들어봤을 때, 강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대1, 그러니까, 산모들을 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강의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몰수하는 수유하는 뭐 가르쳐주고 이런 다라기보다는 1대1로 가서 뭐 이렇게 다 개별 맞춤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또 애기도 뭐 같이 이렇게 넣는 것도 뭐 애들이 열 몇 명씩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은 수의 아이들을 뭐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위험이 적고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전문성 측면에서는 그걸 다 아이들 담당하시는 분들 다 간호사 출신이고 또 뭐 의사분이 소아과 의사분이 매일 애를 검진을 뭐 매일 한다. 뭐 이틀에 네. 한 번 한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성이다. 그다음에 1대1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격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가격을 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약간 좀, 이 부분, 강조된 이 부분을 약간 좀, 그 상관없으신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오히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저렴한 데를 가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을 놓고 이제 뭐,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애들 수도 뭐 이제 그러니까 근데 기존의 방식에서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있겠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내고 그런 데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 차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조리원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강남에 소위 이제 비싸다고 하는 곳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 뭐 연예인 누가 뭐 있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그냥 별도의 것들이고 유명해지는 이유일 뿐이고 그들이 강조한 건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가격, 물론 이제 위치가 강남이라는 것도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방에 뭐 뷰가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좀 특성화 시키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다 깔끔하게 해서 다 강조하고 뭐 잘해주고 잘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준다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물건 파는데 내 물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이점이 있고 그걸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뭐 되는 문제 아닐까. 근데 제가 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아,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나온 산모한테 물어봤어요. 아, 네. 어땠냐? 그러니까 그 집도 첫째예요. 이제 물론 저희보다 어린데 본인이 혼자 애를 보는 입장이에요.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이 오르지 자기가 봐야 되는데 이제 산후조리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산후조리원도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이들 차이고 뭐 첫째인 분도 있고 뭐 둘째인 분도 있고 막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나름 거기에 커뮤니티가 돼서 친구가 저기 부천 사는데 그 산후조리원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같이 활동도 조금씩 얼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산후조리원 나와서 서로 이제 첫째면 잘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둘째 낳은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통화해서 이제 어떻게 가족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그쪽이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 나름의 그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기들이 다 친구잖아요. 그때가 동기잖아. 애들은. 근데 그 엄마, 산모들은 내 애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물어보면, 그쪽이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어렵지 않게. 나이 좀, 애 좀 큰 집에 좀 물어보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좀, 키워볼,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한번 키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도 잘해주고, 좀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 산후조리원에. 그래서 같은 그 지역 산후조리원 갈 경우는, 그렇게 그 나름 커뮤니티가 좀 형성되는 그 장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죠. 네. 네, 뭐 실제 뭐 연예인 누구가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 뭐 이런 얘기도 저 뉴스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다양한 케이스인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유 룸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1대1하고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런 것들이 또 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는 네, 측면도 있죠. 꼭 2주가 다 한꺼번에 2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기 급치기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측면 나름대로 우리는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 추가되는 그런 게 하나 또 있어요. 요새 산부인과 병원들이 또 조리원을 운영을 많이 시작해요. 예, 네, 그런 경우도 돈 되니까 그러겠지? 예, 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케이스도, 저도 그런 케이스도 가봐요. 제가 다닌 병원에 있는데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주장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바로 그렇죠. 가니까, 좋다. 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이제 그 조련이 뭐 지향하는 대로 이제 해갖고 다른 아까랑 뭐 계속 비슷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비슷하게 다른 조리원이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특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그 같은 병원이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낳고 나서부터 멀리 안 가도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좀 예, 조금 추가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도 좀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도 많이 얘기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뭐 선택을 안 하실 부분도 있고 저 조리원을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또 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도우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뭐 어떤 이유론가 뭐 정보를 얻거나 뭐 해서 이제 뭐 아니면 여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모르죠 또 이러다 산후조리원 못 가고 도움이면 할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봐서 이제 조만간 한 며칠 내로 진짜 결정해서 예약을 하려고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좀 들으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만 갖고도 할 얘기가 많아서 아예 용품 얘기는 좀 조목조목 다음에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품도 보니까 워낙에 종류도 많고 물론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실제로 그 내 물건만 사다가 그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놈의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놈의 그 자꾸 놈이라고 하니까 그런 제가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막막하기도 같아요. 막막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지도 않나요? 좀 설렘도 있던데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그 첫째 이렇게 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예를 들어 옷 살 때 이거 좀 이쁘네. 그러면 저런 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왜 매장 가면은 다 예뻐요. 돈 많이 듭니다. 네, 선택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즐기는 것도 그때만이 할 수 있는. 네, 왜냐면은 사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은 사실 그걸 좀 못 느끼기도 해요. 그냥 뭐 그림 보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제 촉감 만족으로 많이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백화점 매장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예. 거기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구매는 구매는 이제 좀 아울렛이나 이런 데 좀 예. 알아보고 뭐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번에 하죠. 뭐. 네, 그것도 재밌어.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요. 네, 오늘 또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산모랍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제가 한 번도 안 드렸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의외로 저희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다운로드를 해보면은 어쨌든 꾸준히 듣는 분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나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들으신 분들이 꼭 있으셔서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